출산 준비부터 육아, 교육까지 미베 베이비 엑스포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다양한 신제품과 정보가 소개되는 미베 베이비 엑스포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검색창에 베이비 엑스포 미래 전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2.8%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신 분들은 아, 그 숫자구나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낮췄습니다. 지난 4월에 한 전망은 3.1%였는데 0.3%포인트 낮춘 수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예산 등을 통해서 성장률을 3%대로 유지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추경 예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2%대에 머물 거라는 좀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한국은행의 이런 전망에 대한 오늘 아침 신문들 헤드라인을 보니까요. 22조 원 쏟아부어도 올 성장 2%대, 한국은행 올 성장 전망 2%대로 낮췄다, 올 성장률 잿빛 전망, 뭐 주로 이런 제목들입니다. 이런 줄을 예상했는지 정부도 어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경제 살리기 대책이 절반이 재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마 이 지적들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흐르다 보면 공무원들도 그저 현안에 급급하고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정말 중요한 장기적인 미래는 눈앞의 단기와 현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낯지를 멈추고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끝모르고 떨어지던 중국 증시가 어제는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대로 좀 살아나는 걸까요? 아니면 잠깐 반짝했다가 또다시 추락할까요? 잠시 후에는 중국 증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노후의 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한 청취자분이 질문 보내주었는데요.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드리겠고요. 이어서 우리 증시에서는 요즘 제약 바이오 업종이 계속 화두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7월 10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들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과 함께합니다. 주요 경제 뉴스들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한국은행이 수정한 경제적 성장률 수치를 말씀드렸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전망치 3.5%보다 0.2%포인트를 낮춰서 3.3%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담배 수출이 처음으로 국내 내수용 판매량을 앞질렀습니다. KTNG의 담배 판매량을 집계해본 결과 상반기에 담배 수출량이 내수 판매량보다 32%나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만 해도 내수 판매량이 수출량보다 28%나 많았는데 오히려 역전된 겁니다. 올해 초에 담뱃값이 대폭 인상될 걸 예상해서 작년에 사재기한 물량들이 좀 있어서 이건 다소 뭐 과장된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런 변수까지 감안하고도 수출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벌어진 이른바 면세점 대전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관세청은 오늘 오후 5시쯤에 서울 지역 3곳과 제주 지역 1곳의 신규 시내 면세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개혁안을 채권단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스가 이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채권단도 이 안을 받아들이면 다음 주부터 협상이 시작됩니다. 뉴욕 증시는 전강 후 약의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반등과 그리스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키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주요 지수 모두 0.2% 정도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요즘 정말 걱정해야 할 위기는 그리스가 아니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한 신문이 최근 전한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가 그리스를 보고 있는 사이에 중국 증시는 또 그야말로 짜릿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면서 어제는 잠시 증시가 급반등을 했었는데 이대로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김학균 투자분석부장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중국 증시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롤러코스터입니다. 어저께 5%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30% 넘게 주가가 떨어졌고요.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한 2000포인트 언저리에 있으니까요. 한 달 사이에 600포인트가 떨어졌다가 하루에 뭐 150포인트, 200포인트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변동성이 큰데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최근 조정의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주가가 상해 종합지수가 160%나 올랐기 때문에 뭐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가격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경기와 무관하게 사실 주가만 오르다 보니까 주가 자체에 내재된 부담이 좀 커졌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외상 거래입니다. 뭐 어느 나라나 증권회사에 돈 빌려서 신용으로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중국 증시에서의 그 외상으로 주식을 산 비율이 전체 시가총액의 뭐 한 10%에 육박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돈 빌려서 많이 산다 그러지만 그 비율은 3% 안쪽이고요. 예.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수치가 2%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외상으로 시총의 10% 정도나 외상 거래가 유입이 됐다 그러면 예. 투자도 실물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과열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상 거래도 많아서 투자도 과열이었고 실제로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계속 많이 오르고 있었고 그럼 이런 일이 언젠가가 아니라 조만간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었습니까? 저는 뭐 사실 어디가 상투이냐 이거를 뭐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좀 지속 가능한 상승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대책들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던데 네.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대책이에요? 뭐 이제 인민은행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식을 살 돈을 대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대주주들 주식 파는 거 매도하는 거 금지하는 그런 조치도 나오고 있고 또 보험회사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한도를 뭐 늘려주는 조치도 나오고 있고 예. 뭐 아무튼 뭐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그런 메가톤급의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으면 네. 이건 뭐 끝없이 찍을 수 있는 게 중앙은행이 돈이니까 뭐 언젠가는 그럼 뭐 그런 반등을 보면은 하겠습니까? 참 굉장히 강력한 정책인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중국에서 논의되는 정책을 보면 다 한국에서 해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증시 보행을 한다 생각지도 못하겠지만 89년도에 이 노태우 정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발권력을 동원해서 당시 3대 투신 그 뭐 한국 한투 대투 이런 데 돈을 빌려줘서 무제한적으로 주식을 사라 그랬는데 결국은 뭐 증시의 하락세를 멈추지 못했고요. 네. 오히려 그런 그 거대 투신 사슬이 부실화가 됐죠. 정부에서 그 주식 사라 그래서 돈 빌려서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부실화가 돼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고요. 또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증시 안정 기금 뭐 이런 것들 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한국이 해봤던 모습들이고요. 뭐 그런 정책들이 나왔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주가는 경기에 수렴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정책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의 큰 방향을 정책이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원론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네, 뭐 오를 때까지 계속 산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을 이제 계속 그야말로 이제 지속 가능하지는 좀 않은 거죠. 가장 나쁠 때 네. 응급 처방으로서의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쏟아부을 수 있는 네. 돈이 한계가 있다. 그 정책을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죠. 일시적인 정책인데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89년도에 그 부양책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딱 한 3주 정도 강하게 오르고요. 예. 대차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주식에 지금 손해보고 있는 분들은 그런 조치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오히려 조금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네.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지속가능하게 그 힘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과한 기대라고 봅니다. 이게 바닥이냐 아니면 좀 더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조금 방어적으로 보는 게 결국 시장이 답이거든요. 고점 대비 30%가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 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장이라 그러면 애초에 그런 조정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세계 어느 나라 증시의 역사를 보더라도 30% 떨어진 다음에 다시 강세장으로 복귀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네. 뭐 단기간에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반등도 일시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게 많이 떨어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이지 지속성을 가진 반등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 얘기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중국 시장 2000에서 상위 지수가 5000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가 못 올랐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증시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인데 예. 뭐 중국 증시가 5천 갈 때나 뭐 지금 한 3,500 갔을 때나 중국 실물 경기 자체가 안 좋은 거는 뭐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실 더 나쁜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가계의 부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선진국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신흥국의 증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9달 동안 오르고 뭐 몇 달 동안 급등락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에 별로 영향을 못 주고요. 실제로 2000에서 5000까지 상해 지수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뭐 중국의 소비가 늘거나 이런 증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경제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일각에서 논의가 되는 것처럼 증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예. 생각보다는 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실물 경제는 증시와 상관없이 중국 경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김학균 투자분석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손에 잡히는 경제 애청자 최인훈입니다. 장인어른이 정년 퇴직하시고 직업이 없으셔서 직장 가입자인 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부동산을 처분하시고 그 돈으로 주식 및 펀드를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수익률이 높게 되면 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보시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장인어른께 부담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주세요. 예, 부산에 살고 계신 최인훈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 부모님이 은퇴 후에 직업이 따로 없으셔서 건강보험을 이제 아들, 사위, 며느리 이런 분들 피부양자로 등록해놓고 건강보험료 따로 안 내시는 분들 많은데 혹시 그럴 때 노후 자금을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가 좀 돈을 많이 벌면 그때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부모님이 따로 내셔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아들, 사위한테 얹혀서 가셔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노후에 별도로 소득이 없으면 이렇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얹혀 가실 수 있는데 별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하고 보험료를 따로 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은행이자 조금 생겼다고 그것도 별도의 소득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이 별도 소득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데 이자 소득이나 배당 수입이 연간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로 생활하는데 한 달에 이자가 300만 원 정도 나온다. 꽤 많은 돈인데 그래도 연간으로 따지면 4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아들, 딸 명의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건 해외 펀드로 돈을 벌면 그것도 다 배당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해외 펀드로 번 돈까지 여기에 합치니까 해외 펀드로 돈 벌었으면 그렇게 번 돈에다가 다른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합쳐서 연간 4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따로 내셔야 됩니다. 근데 해외 펀드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한 1, 2억 원 투자해도 꽤 버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 따로 내셔야 되니까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후에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은데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월세 소득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있어도 소득이 무조건 있는 걸로 간주하고 건강보험료 따로 내세요 이렇게 통보가 가니까 혹시 고민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포토존,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요즘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요. 아직 뭐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제약과 바이오 산업이 그 대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고 어떤 문제점들이 또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약산업하고 바이오 산업 뭐 같이 묶어서 부르는 경우가 꽤 많은데 굳이 나누자면 구분하자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통상 약을요. 화학합성약, 뭐 바이오약, 천연물질약 이렇게 나누는데요. 화학합성약이라는 게 뭐 아시는 것처럼 정해진 대로 이 화학식을 넣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허가 만료되면 많은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걸 제네릭이라고도 하고요. 예. 카피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국에서 사드시는 대부분 화학합성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산업에서 만드는 약이 따로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예. 바이오약은요 주로 유전공학이라든지 뭐 생물공학 쪽에서 다루는 건데요. 유전자라든지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서 뭐 단백질이라든지 호르몬 제제 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만성 질환이라든지 난치병 치료에 주로 쓰이는데 예. 요건 특징이 배양 기술이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격의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카피도 안 되고 복제를 하더라도 그 약효가 동일하게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바이오 약품의 복제약은 카피약이라고 안 하고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카피약보다는 더 저 부가가치를 쳐준다 이거죠. 비슷하게 베끼긴 했으나 그 베끼는 게 쉽지 않으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제약업종이라고 하면 대개는 뭔가 신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 하나 제대로 만들면 또 크게 돈 버는 이제 이런 걸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먹거리라는 얘기도 그렇죠.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그동안 신약이라고는 뭐 만든 게 별로 큰 기억도 없고. 뭐 하나 만들었더라도 금방 어디에다 그냥 팔아버리고 로열티 받는데 그치는 정도라서 이게 과연 큰돈이 되는 건가 그런 능력이 있나 이런 의심은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제약시장 규모를 전체적으로 한 1000조 정도로 보거든요. 예. 우리 시장 규모가 1.5% 그러니까 한 15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우리 제약업체도 굉장히 영세합니다.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을 통상 이제 대형 신약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정도 걸려서 한 1조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하는데 예. 우리 제약업체 예를 들면 매출액 1위가 한 1조 정도 하는 업체니까 아. 이런 걸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몇몇 제약업체들이 1990년대 이후에 신약 개발을 좀 하려고 시도했는데 이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업체들한테 기술 이전료를 조금 받고 예. 넘겨버리는 게 우리 신약 개발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기껏 개발해도 그거 다 팔고 하는 만큼 돈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약 하나 만들어서 파는 게 반도체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만만치 않은 돈이 드는 것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삼성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 제약 제약해보겠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렇게 큰 기업이 들어가면 자본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신약 개발에 이렇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하고 예. 바이오 복제약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위탁 생산 규모로는 세계 3위 수준을 이미 시설 설비를 맞춰놨고요. 바이오 시밀러 개발은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인 휴미라라는 약인데 이게 관절염 치료제거든요. 이거 예. 복제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세계 바이오 시밀러 최종 임상을 마쳐서 이 분야에서는 머지않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의 제약업 진출, 바이오 산업 진출을 정리하자면 신약 개발을 위한 개발과 제조라는 측면에서 착실히 경험을 쌓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없지는 않으나 시간이 좀 필요하다. 특히 네. 이제 규모가 좀 많이 커져야 된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뭐 딱히 그걸 10년, 20년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타선지적으로 좀 삼아야 될 게 이제 스위스에 그 노바티스라든지 로슈 같은 회사들이에요. 이런 업력이 한 50여 년 되는데 네. 우리가 스위스 하면 뭐 정밀 기계 산업이라든지 시계 뭐 이런 쪽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이 노바티스 로슈가 스위스 회사라는 건데 스위스 수출의 30%를 이 두 회사를 비롯한 제약업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이런 바이오나 제약업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바이오 벤처라든지 기존의 제약을 하는 업체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그 기간을 좀 빨리 알겠습니다. 당기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한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